노래 속에 새겨보는 태양의 역사.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일떠선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과 승승장구하는 주체혁명 위협은 수령님께서 인민이라는 대지 위에 씨앗을 뿌리고 한평생 가꾸어 마련하신 고귀한 결실이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령님 사랑 끝없이 넘쳐 흐르는 나의 저국이여. 그리워 세월이 흐를수록 한없이 그리워 그 언제나 부르는 우리 수령님. 산을 보면 산마다 황금산을 가꾸시려 가시 넝쿨 헤치시던 그 모습 오려옵니다. 들을 보면 들마다 찬이슬에 젖으시며 보존길 걸으시던 오보이 사랑의 그 자욱이 안겨옵니다. 백두의 소란 풍을 헤치시던 그 날처럼 위대한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인민 위에 들길을 고르시던 수령님. 그 사랑 하늘 같아 우리의 그리움도 하늘처럼 끝없고 그 은혜 바다 같아 우리의 그리움도 대양처럼 깊거니. 어버이 수령님을 목매여 부르는 우리의 뜨거운 숨결은 요라를 내뿜는 샘물 폭포 소리로 이 땅에 끝없이 지동칩니다. 수령님을 꿈속에서도 부르며 찾는 영암처럼 꿇는 인민의 정은 풍요한 농장볼의 금나락 물결로 들마다 넘쳐납니다. 영원히 하나의 숨결이 되고 하나의 녹과 뜻으로 굳게 뭉친 우리의 강철 같은 일심단결의 그 힘에 저곡은 사회주의 선군 낙원으로 빛을 뿌립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날에 초르는 조선을 지켜 인민을 지켜 경애하는 원수님 오늘도 선군의 험한 전선길에 계시오니 우리 원수님의 은혜로운 햇빛 속에 수령님의 사랑 뜨겁게 넘쳐 흘러 우리 인민은 어버이 급품 속에 참으로 복된 삶을 누려갑니다. 아, 우리 수령님, 후손 만대 주시는 봄빛 같은 사랑 속에 천만 년 이어질 우리의 그리움은 세월의 끝까지 따르며 높이 모실 인민의 불타는 맹세이거니. 그리움의 토양에 뿌리 깊이 내리고 어버이 수령님의 뜻을 대대선선 꽃피워가는 오, 이것이 바로 우리 원수님 이 땅 위에 세우시는 백두산 대국 빛나는 김일성 조선입니다. 융성본용하는 조국 고가는 인민의 행복을 보시는 것을 가장 큰 낙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한 사랑의 길을 쉼없이 곧고 고르신 오보이 수령님. 정녕 오로지 인민을 위해 사색하시고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오보이 수령님의 위대한 혼신의 자욱은 부강본용하는 내조국 강산 그 어디에나 뜨겁게 새겨져 있거니. 우리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끊임없는 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어버이 수령님의 인민사랑의 역사는 이 땅 위에 영원히 줄기차게 흐를 것입니다. 푸른 산과 Ooh. 수령님 사랑 끝없이 넘쳐 흐르는 나의 저국이여. 시와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